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올해 신년사를 지지하는 벨리제 국적 선박 동자 5호 선원들의 연대성 집회가 9일 흥남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함경남도 함흥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